비춰줘 내 환히 비춰줘 영원히 떠나간 데도 변해간 데도 말아줘 그러지 말아줘 영원히 가지 말아줘 지지 말아줘 Oh, wake, don't me, oh, 아직 네 온기가 가득해 Oh, this Maria 너만이 나를 뜨겁게 하네 겁내지 마 이 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Oh, solo mio, 내 기회로 넌 내 태양 가릴 수 없어 숨이 턱턱 막혀와 피할 수 없어 oh, solo mio, 내 기회로 about them just living in yours just baby girl yeah. 오늘도 너와 나는 말을 맞춰가면 나가서 와 도도하게 오늘도 난 누가 always 너는 나를 나답게 해 내 모든 것들은 너로 시작 매일매일 I'm living in your core in my side you wanna know oh so let me yo me yo me yo oh wake don't me yo 아직 네 온기가 가득해 oh this Maria 너만이 나를 뜨겁게 하네 저도 거치지 않는 Oh, solo mio 내 기회로 넌 내 태양 가릴 수 없어 숨이 턱턱 막혀와 피할 수 없어 Oh, solo mio 내 기회로 넌 내 태양 바라볼 수 없어 눈은 까마 Only you later Yeah yeah yeah 어둠 속에 나를 구해줘 이제 나의 손을 잡아줘 뜨겁게 나를 안아줘 언제든 날 비춰줘 Oh, say every day Oh, so let me